빗줄기. 어느새 발목까지 잠긴 물웅덩이.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니까지 버쳐라. 진심 없는 날 위한 기도 또는 위로.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인간이 아냐. 너 없는 하루는 살아도 사는 게 아냐. 너 우리 가득한 하늘은 모든 게 내 탓이라며 또 노려보네. 회색빛 도시는 너무도 답답해. I wanna run away. 넌 어쩌 자고 이 넓은 하늘 아래 나를 혼자만 남겨뒀을까. 내 하늘은 비운 뒤 흘린 애꿎음어 꿈에 심술을 부린. 가슴 파글 두두두두린 외로운 공기에 한숨을 부린. 비운 뒤 흘린 따따따따따따 에이 따따따따따따따 비운 뒤 흘린 따따따따따따따 에이 따따따따따따따 비운 뒤 흘린. 빛을 대는 마음 버릇처럼 하품. 감정과 감정 사이가 삐걱대는 불량품. 아마 나는 아픔 도망치기 바쁨. 툭툭툭 빗물과 입 맞추는 창문. 넌 어쩌 자고 이 넓은 하늘 아래 나를 혼자만 남겨뒀을까. 내 하늘은 비운 뒤 흘린 애꿎음어 꿈에 심술을 부린. 가슴 파글 두두두두린 외로운 공기에 한숨을 부린. 비운 뒤 흘린 따따따따따따 에이 따따따따따따따 비운 뒤 흘린 따따따따따따따 에이 따따따따따따따 비운 뒤 흘린. 무지개가 되겠다던 너는 어디쯤 떠올랐을까. 네가